HUBS。오늘의우리에게안녕하세요하구여러분라치오스를재밌게즐기고계신분들도강의가남아있어서얼른강의가끝나기를기다리고계신분들도모두안녕하세요드디어기다리고기다리던라치오스가찾아왔네요저희교수님은축제인데즐겨야하지않겠냐며휴강을해주셨답니다정말좋으신분인것같아요3일동안축제를즐길생각에벌써엉덩이가들썩입니다오늘은제친구가동아리공연하러무대에올라간다고해서너무기대되고내일은한양가요제를하잖아요작년에도너무재미있게봐서이번에도엄청기대중입니다그리고중간에한양이상형중계소라는프로그램을하는데이게제가기획한거예요무대위로올라온신청자가객석에서이상형을찾는프로그램인데다들재미있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기획한프로그램이라치우스무대위에서진행된다니정말꿈만같아요축제얘기를하다보니까신나서이런저런이야기가길었네요노래한곡듣고본격적으로우리의이야기를해봐요무한궤도의그대에게우리의꿈에대해이야기해보려고해요어렸을때는미래의진로를꿈이라고불렀던것같은데이제는꿈이라고잘부르지않는것같아요꿈보다는진로직업직장미래등으로부르죠저는꿈이라는표현이좋아요다른단어들보다훨씬추상적이잖아요그리고내가정말하고싶은것들을표현해주는느낌입니다내가해야하는것들이아니라요추상적이고내가하고싶은것들이꼭직업이어야하는것은아니잖아요바닷가가창문밖으로보이는침실이있는집에살기배낭메고세계일주하기좋은부모가되기등내가정말이루고싶은것들을꿈이라고부를수있는것같아요물론직업이꿈일수도있습니다다만단순한직업이아닌학생들을좋은길로이끌수있는교사처럼그직업을가지는것에서끝이아니라그직업을통해무엇을이루고싶은지가더중요한것같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여야 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꿈을 꾸기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젖어도 내 안에 나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짐 없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저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거라고 답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만큼 감정이 크게 움직일 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1순위가 돼서 내 모든 삶이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걸 보면 저에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나이를 먹고 나면 내 아이를 키우는 것 말고는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닮은 내 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잖아요. 물론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꼭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남녀 쌍둥이를 낳고 싶어요. 쌍둥이를 낳으면 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라서 외로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성별과 함께 살아가야지 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저의 꿈이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 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모든 아픈 곳을 울어라 너한테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지은 게 누군가는 꿈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냥 적당히 취직해서 적당히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혹은 아직 꿈을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꿈을 찾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꿈이 없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관심이 큰 관심이 되어 그게 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쩌다 시작한 일이 꿈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법이죠. 때로는 꿈을 포기해야 할 순간도 분명히 올 거예요. 혹은 내가 꿈꿔왔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꿈이 사라져버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꿈을 포기한다고 해서, 꿈이 사라졌다고 해서, 꿈을 꾸던 순간들이 마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꿈을 이루었을 때보다 꿈을 꾸던 때가 더 행복한 법이니까요. 꿈을 꾸던 순간들이 있기에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거예요. 우효의 고슴도치의 꿈. 오늘도 고슴도치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는 빨리도 깨달아요. 하지만 좋든 싫든 직면하는 법을 모르는 고슴도치죠. 누가 가르쳐 줬는지 피해가는 법만 배웠죠. 그래서 아빤 말했죠. 좋을 땐 기분을 조금만 묻어두자고 눈물이 떨어질 때 조금은 담아두자고 필요할 때 꺼내 쓰자고 하지만 한참 어린 고슴도치 묻어두는 것도 담아두는 것도 몰라 어리석은 고슴도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랑할래요 그들은 그들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영화, 드라마 혹은 책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데이미언 차젤 감독의 라라랜드입니다. 누군가는 라라랜드를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라라랜드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예요. 라라랜드라는 단어 자체가 꿈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영화의 주인공인 세바스찬과 미아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과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꿈을 꾸는 세바스찬을 사랑했던 미아는 사랑을 위해 꿈을 포기한 그를 보고 못마땅해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별 후에 각자의 꿈을 잃었고 그때는 이미 함께할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라라랜드의 엔딩은 제가 본 모든 영화의 장면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에요.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의 말없이 눈빛으로만 주고받은 인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서로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눈빛으로 전하죠. 그들이 꿈꿨던 사랑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사랑을 꿈꾸던 순간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라라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긴 합니다. 저의 인생 영화도 라라랜드이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화관에서 재개봉을 해요. 마침 지금도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재개봉을 했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요. 꿈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의 City of Stars.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오늘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라치오스가 시작되는데 다들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던 대학생활이 이번 라치오스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노천극장 메인 무대에서 저희 방송국이 준비한 한양가요제가 진행되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요제 중간에 한양 이상형 중계소도 진행된답니다. 이상형을 찾고 싶다고 의뢰해주신 분의 이상형을 노천극장에 있는 관객분들 중에서 찾아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하고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학교를 거닐다가 저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가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때도 재미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고 올 테니 꼭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준영, 기술 백다연,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